검은 밤에 가운데 서 있어 한 치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 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얼고 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걸 아